그래 나란 사람 버리고 떠나도 널 미워하지 않아 그만 끝내자고 지겨워졌다고 말해도 난 괜찮아 이제 다른 사람 찾아서 간다고 날 밀어내는 너에게 이 말 꼭 하나만 부탁 하나만 네 뒷모습에 꺼내둘게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다시는 멈추지 말자 내 가슴이